1400 feet, still looking very good. Sik-sik하게 다가갈게 여자들이 요라면 어느 꿈이하오 꿈에서 그리던 나의 fantasy right 어딜 가냐 눈에 띄어 존재감 역시 확실해 언제 어디서나 햇빛 같아 그 빛이 내 눈을 멀게 이만히 지나가고 음악 소리 멈춰도 마치 뭔가 홀린 듯이 내게 주문을 외워 나에게 좋아 너와 함께면 음악이 끝나가기 전까지 party 뭘 해도 좋아 너와 함께면 같이 있고만 싶어